풀피 꺾어 물면 물새도 노래를 하던 옛이야기 속삭이며 흐르는 민진강아 넣었던 뱃사공은 어디로 가고 쓸쓸한 나루터엔 배만 떠있나 울지 마라 물새야 울지 마라 세월 가면 임도 오겠지 산새도 노래하던 옛이야기 모르는 채 말 없는 인진강아 휴전선 바라보며 목이 메이는 한마는 그 사연을 너는 알겠지 울지 마라 물새야 울지 마라 세월 가면 임도 오겠지